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경축 농업근로자들의 농황무도회가 7일에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 등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무도회를 관람했습니다.